붉게 해놓고 잊을 만한 연어의 낙엽이 추억 안고 뒹굴대더라. 묻지도 마라 듣지도 마라 그 사람이지 옛날 그러면서 혼자 산다우 나 이렇게 산다우 속을 뒤집어 놓고 잊을 만한 연어의 빗방울 내 눈까지 적시게 하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사람 떠난 뒤 옛날 그런데도 여태 혼자 산다우 나 이렇게 산다우